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한번 찾을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로마서 8장 상대기만 한번 거치면 됩니다. 네. 내가 확실히 이 벌써 나이가 먹어가지고 안 보여. 저 밑에 놨더니 아까 악보도 안 보이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던 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내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의 고함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아멘. 제가 어디를 가나 어떤 사람을 만나나 항상 제일 먼저 점검하고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목적. 많은 그 역사 가운데 많은 철학자들이 항상 해왔던 질문이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만든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 이 펜은 당장 글씨를 쓰려고 만들었다는 걸 알고 책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읽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걸 아는데 사람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목적을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철학자들은 그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를 발견하려고 하나님 밖에서 발견하려고 평생을 뭐 수행을 하고 뭐 고행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발견하지만 우린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발견하지 않아도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볼까요? 그 핸드폰 이거는 이제 전화 통화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만들 목적이 물론 요즘 스마트폰은 뭐 다른 것도 뭐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전화기라는 거는 기본적인 목적이 전화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망가졌다. 그럼 무슨 기능이 망가지는 거냐면 전화 기능이 망가진 거야. 전화기가 목적대로는 전화를 통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하는 그 통화하는 기능이 망가지면 뭐가 회복이에요? 전화를 다시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회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많은 사람이 죄로 말미암는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가졌거든. 그런데 회복돼야 되는데 회복이 뭔지를 모르고 회복의 그 방향이 뭔지를 모르면 그게 뭐냐 우리가 인생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모르면 회복의 방향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또 회복의 방향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타락하기 전 아담을 향해서도 하나님 어떤 목적을 갖고 계셨는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그리고 지금 현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헛되게 사는 거야. 뭐 이 땅에서 뭐 결혼하고 애 낳고 뭐 좋은 데 취직하고 뭐 이렇게 뭐 세상적으로 명예를 아무리 얻어도 죽으면 다 끝이야. 죽으면 사실. 예? 죽으면 다 끝이야. 내가 장례를 500명이 넘게 치러봤어요. 내 손으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장례를 치러봤어요. 교구사역 하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보냈는데 장례식 가면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나도 언젠가 저 끝이 오는데. 나도 오는데. 근데 사실 우리도 다 와요. 끝이. 근데 그 죽기 전까지 후회하지 않는 정말 보람된 인생을 살고 싶은 게 우리 인간 안에 기본적인 그 본능으로 다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면 인생을 낭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뭐 소율이 문답에서 소율이 문답 제1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 세례식 때 그거 질문 나오잖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고 나오거든요. 그럼 교리적인 대답이 나와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뭔 소리야 이게? 에? 이게 뭔 소리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근데 사람들이 아주 애매모호한다고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 중심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좀 오늘 나누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돼서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 나누면서 계속 해 나갔지만 우리가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사단의 공격이 너무 드세서 우리의 신앙을 다 잃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대환난이 지금 오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게 그냥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니고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공립 사립 학교들이 학교 안에서 기도도 못하게 하고 성경도 못 읽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내가 그 잠깐 갔다 왔던 뉴질랜드에서도 신학교를 박해하고 핍박해서 신학교에서 인원을 뽑는데 제한을 두고 이런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한국 와서 딱 느낀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대평해. 이 마지막 때 사단은 아주 전략적으로 이렇게 공격하고 들어오는데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너무 안일하게 잠자고 있어. 깨어있지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할 텐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의 목적부터 나누고 사실 이 설교는 진짜 귀가 따갑도록 많은 사람한테 했지만 요번에 이제 부산 양산 내려가서 감림산 기도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 그때 이제 전에 사역했던 수용록교 교인들도 올라왔어요.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 들었던 설교 또 듣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또 들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죠. 자, 우리 탁구 선수가 그러니까 탁구를 처음 배우면 어떤 폼을 연습을 내가 요즘에 탁구 하거든. 전에는 이제 수영도 배웠는데 내 수영 배우기 전에는 그 완전 개형 물에만 떠서 간신히 가는 거.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아는 사람이 수영장 간 지 한 6개월 지났는데 전에 물에도 못 뜨던 사람인데 똑같이 수영장에 들었는데 이 사람 쭉 나가는데 나는 있는 힘을 다해도 그 사람 반도 못 쫓아가더라고. 근데 그게 왜 차이가 나냐면 그 사람은 기본을 잘 배워가지고 기본 폼이 잡힌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몇 번만 쑥쑥 적어도 쭉쭉 나가는 거야, 이게. 이게 기본이 중요하더라고, 기본 폼이. 탁구를 배울 때도 이게 소위 말하는 후루꾸로 배운, 내가 이제 어렸을 때 후루꾸로 배웠지. 그냥 일단 냉기고 보는 거. 네? 이거랑 처음부터 기본 자세를 딱 배워가지고 허리 돌리면서 착 스매싱 뭐 이렇게 파운드, 백핸드 이렇게 배운 거랑 엄청나게 달라요. 근데 코치가 어떤 행동을 딱 가르쳐줘요. 이렇게 포핸드 할 때 이렇게 하라고 허리를 돌려서 치라고 가르쳐주는데 그럼 처음에 코치를 따라서 배우죠. 아 이렇게 해야 내가 탁구 실력이 느는구나 하고 배우지만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기 몸에 익을 때까지 연습하지 않으면 시합 때 이 폼이 안 나와. 옛날 후루꾸 폼이 또 나와. 이렇게 후루꾸 폼이 완전히 내 안에 익어야 돼.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마귀 아래 있으면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그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 형상이 다 틀어지고 삐뚤어졌거든. 근데 이걸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해야 된다고 폼을 가르쳐 줘. 폼은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게 내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지 않으면 또다시 옛날 폼이 나오는 거야. 이 후루꾸가 나오는 거야. 후루꾸가. 네? 근데 말씀도 마찬가지야. 특히 이 인생의 목적은 제가 아마 그 여러분들하고 이제 성역 공부하면은 계속해서 아마 중간중간에 반복될 거야. 왜냐하면 이 폼이 익숙해져야 되고 이게 머릿속에 뇌속에 내 영혼 속에 각인되고 박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산 극동방송 가서 직원 예배 한번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딱 20분 설교하라고 그러는 거야. 나한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20분 내에 설교 끝나라는 게 나한테 제일 힘들거든. 네? 아시다시피. 그런데 20분 내에 설교를 할 때 요거를 짤막하게 전했어요. 그때 그런데 그들한테 임팩트가 엄청 강하게 들어갔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선교대학원 가서, 총신대 선교대학원 가서, 또, 그 선교대학원 학생들, 거기 안에는 목사님들도 있고, 이제 선교를 준비한 선교 지망생도 있었는데, 그 짧은, 그때 한 30분인가를 줬는데, 그 30분 안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뭐라고 말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거 설교가 아니니까 편안하게 얘기해도 돼.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케이.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거. 응? 어떤 사람은 선교하는 거. 근데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전도, 선교, 예배 막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그 본질적인 목적이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우리 성경을 잘 읽으면 여기 나와요. 이거 보면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환경을 다 사용하셔서 내가 그 왼수땡이를 만나고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이 직장에 취직하고 내 인생에 갑자기 사기를 당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이루고자 하는 선이 있다는 거야. 선. 응? 아, 요번에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그런 선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선은 뭐냐면 그 뒤에 나온 29절 30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선을 이루고자 한다는 거야. 자, 29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되어있죠. 여기서 미리라는 게 before, 응? 뭐뭐 전에 이런 뜻이야.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 누구를 아셨냐면 우리들을 아셨다는 거야. 응? 그러면 우리들을 언제 아셨지? 여기서 말하는 before가 기준이 뭐죠? 그렇지. before creation. 창조 전에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창조 전에 우리를 아셨는데, 자, 봐요, 이제. 자, 우리 인류의 역사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있어. 우리 헬라어 그 스펠링이 처음에 알파고 마지막 자가 오메가잖아. 인류 역사의 창조가 시작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종말이에요, 종말. 이게 종말. 그죠? 이게 오메가야. 근데 창조 전에 창조 전이라는 개념도 사실 시간의 개념으로 봐서 그렇지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창세 시간이라는 걸 이건 알파 오메가라는 건 시간이에요. 시간.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면 시간이 없어져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영원 세계가 도래합니다. 영원 세계. 응? 시간이 도래하지 않는 영원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안 가봤잖아. 근데 그런 세계가 영원 세계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가를 가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우리 인간 가운데 주셔서 그 영원 세계를 물리학 공식으로 증명해낸 사람이 있어.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으로 시간은 상대적이다. 그래서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시간은 멈춰버린다. 그리고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움직이면 타임머신, 소위 말하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응? 근데 천국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세계예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세계. 이제 그게 물리학자가 증명해낸 거야. 그 상대성 이론으로 원자폭탄도 만드는 거잖아, 이게. 나 왜가 거기랑 상대성 이론이랑 원자폭탄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나는 과학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아무튼지 간에 그 상대성 이론의 발견이 엄청난 건데 그 이론 가운데 하나가 E는 MC 자승이잖아.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C가 뭐지? 빛의 속도의 제곱. 아닌가? 아, 다행이다. 아, 과학자들이 없어 다행이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다 정답. 할렐루야. 은혜다. 은혜로다. 근데 저 생물학계에서 안 나오나? 생물학에서 안 나와요? 아, 다행이다. 아무튼. 아무튼 그 상대성 이론이 말한 게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말한 게 영혼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 세계. 근데 진짜로 우리 성경을 보고 알고 있잖아. 영혼 세계는 존재한다는 게. 근데 봐요. 오늘 성경을 보면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대. 그럼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어. 송이도 슬기도 상덕이도 재현이도 다 알고 계셨다고. 창조하기 전부터. 응? 내가 태어날 1980년대 무렵 하나님이 그때 나를 계획하신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하나님은 다 마음에 품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왜 천지를 만드셨을까? 자, 그 뒤에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땡땡땡 하게 하시려고 미리부터 정해놓으셨다 이렇게 나와. 미리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계획을 하신 목적을 땡땡땡 하기 위하여야. 뭐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부터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창조하기 전부터 정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창조 전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갖고 계셨던 계획이 뭐냐면 우리가 그 아들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의 목적이야. 자, 이건 타락 이전에 세워진 계획입니까? 타락 이후에 세워진 계획입니까? 이전에 세워진 거야. 그렇죠? 분명히 창조 전이니까 타락 이전에 세워진 계획인 거예요. 타락 이전에 세워진 계획이 뭐냐면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뜻이 뭔가? 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뜻이 뭔가? 그 바로 밑에 나와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네? 이게 맏아들이 된다는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맏아들이 큰 형이 된다는 거야. 큰 오빠가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럼 내 그 이메일 아이디, 응? 내 쓰는 아이디가 뭐냐면, JBJS. 옛날에 이것만 썼다가, 어떤 회사가 쓰길래 김을 붙였지. 이게 뭐냐면, 지저스 브라더스 정수야, 이게. 예수님의 형제 정수. 주님이 맏아들이 되셨으니까 내 예수님 동생이잖아. 그래서 예수 동생 정수야, 내 이니셜이. 자, 아무튼 그분이 우리 형이 된다는 뜻, 우리 큰 오빠, 큰 형이 된다는 뜻이 뭔가,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식이 다섯이 있는데, 이 큰 아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죠. 근데 이 밑에 동생들은 철이 없어. 그리고 특히 막내는 속을 부진장부진장 썩여.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 이 큰아들을 닮기를 원하겠지. 예? 근데 이 큰아들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엄청난 사랑의 관계. 예? 그럼 동생들이 뭐 닮기를 원하시겠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면서 주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타락 이전에 있었던 일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지금 다. 그죠? 네. 에덴 동산에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계획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우리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어차피 창조 전에 이때 택함 받은 사람은, 응? 택함 받은 사람은 영원 세계 천국 다 들어가잖아. 택함 받은 사람 다 들어가잖아. 응? 이것도 나중에 이제 다루겠지만 다 들어가죠? 별로 확신이 없네. 택함 받은 사람 다 들어가죠? 네. 그럼 우리를 그냥 곧장 천국에다 만들어 놓으면, 영원 세계에다 만들어 놓으면 좋잖아. 응? 영혼 세계 만들 우리 이 땅에서 뭐 공부할 필요도 없어. 응? 돈 번다고 머리 쓸 일도 없고, 천국에도 우리 바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잖아. 근데 중간에 알파 오메가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해? 이 안에서 우리가 뭘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렇지. 이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변화. 시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변화를 위한 거예요. 천국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천국은. 응? 천국이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천국 가면 안 바뀌어. 만약에 바뀔 것 같았으면 우리를 천국에다 만들어 놓으셨다고. 자, 지옥 간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팍 위에서 기도해 주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요? 안 되죠. 왜? 변화되지 않아. 자, 지옥 간 사람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아 하면서 막 뭐 타는 갈증 속에서 막 후회하잖아. 네. 자, 후회한다는 거, 후회했어.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거지. 자, 천국 갈 기회가 생겨요? 안 생겨. 왜? 천국 가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중요한 거. 그래,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시간 세계 안에서만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시간 세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숨 쉬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숨을 아직도 붙여놨어?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 오메가가 안 왔지. 내 인생의 알파는 출생이요, 내 인생의 오메가는 죽음이라고. 그렇죠? 아무리 인류가 어쨌건 저쨌건 내 인생의 알파는 출생이고 내 인생의 오메가는 죽음이잖아. 그럼 내 인생의 알파 오메가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변화되길. 어떻게? 예수님 닮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원하세요. 왜? 천국 가서는 안 바뀌어. 많은 사람이 천국 가면 하나님 많이 사랑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굳이 이 땅을 만드실 필요가 없고 그냥 천국에다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못 올라가듯이, 천국 이 땅에서 주님을 5살 수준으로 사랑한 사람이 천국 갔어. 응? 몇 살 수준으로 사랑이? 5살 수준으로. 중요한 건 이런 이 상태로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 못 가듯이 천국에서도 안 바뀌어요. 이게 이 땅에서 주님을 30살 수준으로 사랑했어. 천국 가면 30살 수준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서의 나의 모습은 언제 결정하는 거예요? 이 땅에 결정, 이 땅에서. 내가 죽기 전에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내 영혼의 나이가, 내 영혼의 나이를 달리 풀면 사랑의 나이야, 사랑의 나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나이가 몇 살이냐가 천국에서의 나의 모습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상급관으로 설명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야.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이에요. 그래서 30절에는 이거를 요점 정리해 놨어. 미리 정하신, 이게 뭐냐면 정하셨다는 거 택하신 거죠?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 콜, 부르셨어. 왜 부르셔야 했냐면, 아담은 부르실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부르실 필요가 없었잖아요. 이미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친구를 통해 부르기도 하고 설교 듣다가 은혜로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부르기도 하고 부르셨죠. 예? 부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 의롭다. 예, 의로움.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사함 받는 거. 예?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죠? 이 의로움이죠. 예? 그 다음에 뭐라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함 받은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봐요. 요 의로움의 단계까지가 아담이 타락하기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죄짓기 전에는 이 의로움 안에 있었잖아. 하나님 의 안에 있었잖아. 타락하기 전에. 그쵸? 말이 어려워?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은 죄가 없었잖아. 근데 아담한테도 뭐가 필요했어요? 영화롭게 되는 게 필요했다고. 영화롭게 되는 거. 그 영화롭게 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화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독사의 독사, 영광, 영광이 되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영광이란 말은 누구한테 붙이는 말이냐면 예수님한테 붙이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뜻은 예수님처럼 되게 하셨느니라. 그게 이 뜻이. 영광이란 말은 예수님께만 붙이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셔서 영어롭게 하셨다는 뜻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되게 하셨다. 바울이 요점 정리하는 거예요. 타락 전에는 여기 필요가 없었어, 부르심이. 근데 타락 때문에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이 마귀의 종노릇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야 했고, 그 다음에, 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전에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어. 만날 수 없었어. 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자, 얼굴 한번 안 보고, 응? 그 사람에도 전혀 아는 게 없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되지. 사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제가 뭐냐면 만나야 돼. 만나서 대화를 해야 상대방을 아는 거야.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참 우아하고 고상하고 참 좋아. 근데 입을 딱 열었더니만 나는요 외제차가 아니면 안 타고요. 내 머리는요 얼마짜리에서 뽑았고요. 나는 의사 아니면 결혼을 안 하고요. 다 말이 다 그래. 그럼 어떻게 돼? 아, 이 사람 수준이 딱 보이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남자들 아마 대부분 장가 안 가려고 할 거야. 아무리 이뻐도. 네, 안 갑니다. 안 가지.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았잖아. 대화를 해야 아는 거예요. 대화를 해야 하나님을. 알아야만 사랑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는 아담이 하나님과 마음껏 대화할 수 있었어요. 바벨탑 사건 이전까지도. 대화가 가능했어. 언어를 흩으시기 전. 응? 언어를 흩으시기 전까지는 대화가 가능했어.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다 다룰 거예요.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우리 관역, 화살을 쏜다면 제일 중요한 정중앙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 성격 공부를 왜 하며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제일 중요한 관역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네? 두리뭉실 주위에 있는 거 말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이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사랑해 간다는 이거에 내 온 인생의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지 않으면, 아, 그렇잖아. 이 폼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이게 늘 내 인생 가운데 이 포커스가 흔들리면 안 돼. 내 인생 가운데 방황하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할 때마다 저는 항상 이 포커스를 다시 잡아.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한 것인가. 그것만 점검해보면 쉽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것만 점검하면. 전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 많은 사람들 구원받게 하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 네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다른 사람 위해서 불사르게 내줄 수도 있어. 전태일처럼 휘발유 뒤집어 쓰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겠다 하고 네 민주화를 위해서 죽겠다 노동자를 위해서 죽겠다 하고 휘발유를 뒤집어 쓰고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행동이라는 거야. 사랑 없이도 내가 나를 죽일 수 있어. 아무 유익이 없어.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게 사랑. 사랑. 왜?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거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만큼? 예수님만큼. 예수님만큼.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야. 이 목적을 까먹는 순간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귀한 시간 내서 먼 곳에서부터 왔잖아. 근데 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왔다면 사실 시간 낭비야. 응? 시간 낭비지. 지금 저는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갖고 계신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내가 성경 갖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 하나님 이런 신 분이구나 하고 알잖아. 지금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길 이분이 원하시는구나 하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아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야. 만약에 제가 여기 이제 덕영이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면 네. 덕영이에 대해서 제가 직접 안 만나도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잖아. 아, 덕영이 성격은 어떻고 인물은 어떻고 뭐 이렇게 쭉 말해주면 그 다음에 속에 있는 거 다 이렇게 말해주면 간접적으로도 알잖아. 그렇죠? 근데 간접적으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직접 만나는 거야. 그래서 이 모임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한테 앞으로 훈련시킬 것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거. 종교 이 개혁사, 그러니까 종교사,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거에 대해서 항상 박해를 해왔어요.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였거든. 하나님과 이거 직접적인 만남들에 대해서 박했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거든. 휘장이 쳐져 있었잖아.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이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인 임재죠. 이 안에 들어가는 게 곧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대한 상징이었다고. 근데 못 들어가도록 막아놨다고.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막아놨어. 이제 그건 나중에 천천히 할게요. 아무튼 막아놨다가 지금 열렸다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지금 가서 직접 만나라는 거야. 근데 요즘에 그 소위 신비주의 이제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비판하는 게 뭐냐면 자기만 하나님 만나서 영매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줘. 이게 위험한 거야 이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나한테도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듣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난 항상 그래. 직접 응답받으라고. 나는 확인만 해준다고. 왜? 목사가 간접적으로 데려가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하나님하고 만나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나는 진짜로 하나님과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정말 많이 배웠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문자적인 것보다 더 깊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과 대화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거예요. 아가방을 꾸며놨어. 그러면 이 아가가 이제 이 지능이 있다면 그 아가방 보면서 무슨 생각이 엄마가 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예쁜 옷을 보면서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걸,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걸 느끼겠죠? 그 하나님과의 이 사랑이, 이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자연을 느낄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가. 근데 요즘 현대시대의 영성의 불균형이 뭐냐면, 영적인 거 막 추구하면서, 어떤 이렇게 여행 다니고,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 만물을 보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그건 시간 낭비다. 그 시간에 전도해야지. 그 시간에 성경이라도 한다. 더 읽어야지. 이게 영성의 불균형이에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할 게 뭐냐면, 육적인 면, 혼적인 면, 영적인 면. 이 세 가지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치우친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 육적인 것들을 소홀히 해. 하나님, 하나님도 우리 육체도 만드셨거든. 육적인 것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경우는, 아무튼 이런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것들을 훈련을 여러분들한테 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영적인 것에서 약한 사람들한테는 영적인 것들을 또 강화시켜 나가야 되고, 혼적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한 자연 속에서 이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즐기고 하고 하는 거. 그래서 마음이 꿀꿀하고 찝찝하면 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냥 며칠간 모든 문명과 차단된 상태에서 며칠간 있어도 그것만으로도 회복돼. 사실 우리는 성경 안 봐도. 왜? 하나님의 손길이거든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가방이거든. 나를 위해서 만드신 아가방이잖아. 그 멋진 바다 보면서, 멋진 산을 보면서 내가 치유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만드신 아가방이잖아. PC방은 우리가 만든 거야. 응? 그래서 PC방 가면 회복이 안 일어나. 응? 근데 하나님 만드신 아가방으로 들어가면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응. 근데 사람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너무 무시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현장은 너무 많아. 자연 속에서도 배우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배우고, 교회에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대단히 많은 곳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돕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간단해. 우리가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요. 사랑의 본질이 뭐냐면, 사랑은 우리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본질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장치가 우리 안에 다 있어 이미. 초월자이신, 사실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그 피조물을 만든 초월자야. 초월자가 자기를 계시하기 전까지는 피조물은 초월자를 알 수가 없어. 네? 초월자가 자기 계시를 피조물한테 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 피조물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그 오가니즘, 장치가 다 들어가 있어, 이 안에.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남자하고 여자가 너무나 사랑을 했어. 그러면 사랑하면 반드시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랑을 확장하고 싶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 여러분이 여기서 만약에 진짜 막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확장하고 싶어져. 그럼 누군가한테 가서 그 사람도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땡겨오잖아. 그게 전도잖아. 그죠? 자, 성부, 성자, 성령. 응?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엄청 사랑하시죠? 응? 세 분 엄청 사랑하시잖아. 세 분 엄청 사랑하시잖아. 근데 나중에 조금씩 다루겠지만, 우리가 인문학에서 보면, 네, 별걸 다 하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막 이렇게 떠드는 거야. 인문학자 있으면 말 못해. 인문학에서 보면, 동양과 서양 사람들의 사고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사고 구조가. 네, 그래서 옛날에 EBS에서 이런 거 나왔었어. 뭐가 나왔냐면, 자, 여기 비행 접시가 이렇게 세 대가 있어요. 이렇게 1번, 2번, 3번 딱 해놓고 어떤 게 제일 앞에 있을까요? 비행 접시 가운데 어떤 게 제일 앞에 있어? 몇 번? 3번. 3번. 다른 사람? 1번. 1번. 1번 손 들어보기. 네. 3번 손 들어보기. 네, 내리세요.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은 3번. 서양 사람들? 어,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의 동양 사람들은 1번. 왜 그렇게 했냐면,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비행접지 입장에서 보는 거야. 내가 여기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 앉아있잖아. 비행접지 입장에서 여기가 앞이지. 그지? 그런데, 그, 서양 사람들의 구조는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야. 자기 입장에서. 이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여기 맨 앞이고, 자기는 뒤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가 앞인 거야. 근데 지금 여기 반반인 게 서양 문물을 그만큼 많이 먹어서 그래. 근데 이게 사고구조의 엄청난 차이야. 그래서 그거 알아요? 그림을 그리면, 자, 우리 여기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우리가 건물을 그릴 때 그 3D로 그리면 3차원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이 뒤쪽으로 갈수록 좁아지지. 여기도 좁아지고 이렇게. 예? 소실점이 뒤에 찍히잖아. 아, 소실점 나온다 이렇게. 뒤에 찍히잖아. 어? 뒤에 찍히잖아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그려요. 놀라운 거 동양 사람들은 뒤집어서 그려요. 예, 조그맣게 그리고 이 뒤에를 크게 그려. 이렇게. 이렇게 그려. 희한하죠? 동양의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희한하잖아. 서양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사실 그대로 그리고 동양 사람은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바라본 관점으로 그려요. 그래서 그림이 여기가 적고 여기가 뒤가 커. 희한하죠? 이게 동양과 서양의 사고의 구조의 차이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경이 동양 사람의 책입니까? 서양 사람의 책입니까? 서양 사람들이 있었죠. 어, 그래? 이스라엘이 서양이야? 아니. 이스라엘이 서양이야? 4대 종교 발생지가 동양이에요? 서양이에요? 동양이야. 이스라엘은 동양이야. 그래. 동양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동양 사람들의 생각, 지금 다르잖아. 당연히. 그림을 보는 입장이 다른 것처럼 서양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우리 원자라는 그랬을 때 아톰 이렇게 쓰죠. 또 이제 또 보케볼러리 나오네. 이게 아가 부정이고 톰이 나누는 거야.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상태가 원자야. 원자를 우리는 애톰을 그 이게 원자로 봤잖아. 그래서 개인을 말하는 인, 디, 비, SUAR인가? 아니야? 인디비주얼이 개인을 말할 때 역시 똑같이 인 쪼갤 수 없는 부정형, 디바이드, 나누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걸 개인으로 봐.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개인을 중심으로 생각해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그래. 심지어 제가 제 아내를 누구한테 소개할 때 우리 아내입니다. 이렇게 소개해. 우리 아내가 말이 돼? My wife 해야 되는데 우리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해. 우리 동양 사람들 그런 게 말할 때 서양의 책들 보면 아이가 많이 나와. 아이가 서양은. 동양은 위가 많이 나와. 사고의 차이예요. 내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삼위일체에 대하여 서양적 사고 구조를 설명하다 보니까 삼위일체의 그 놀라운 그 신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동양적 사고 구조를 이해하면 사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뭔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동양 사람의 사고 구조로 쓰여진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 이런 말 나오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 했어. 남자하고 여자하고 한 몸이 말 돼? 서양 사람의 기준으로는 남자 여자 두 몸이잖아. 근데 어떻게 이게 하나야? 말이 안 돼. 동양 사람 이해해. 한 몸이 된다는 뜻은 둘이 끔찍히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한다고. 응? 내면을 갖고 이해를 해. 하나가 된다는 것을 내면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 서양 사람들 아까 그랬죠. 보이는 것 갖고 생각한다고. 겉 모양이 둘이가 독립되는데 어떻게 하나야. 그래서 옛날에 그 기독교회사에서 이단십이 났던 게 이 삼위일체 때문에 이단십이 난 거야.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됐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 내는 거 그냥 믿어. 이게 뭐 그래서 삼위일체를 뭐 태양이 있는데 빛이 있고 태양 자체가 있고 열이 있습니다. 막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서양 사람들이. 그 복잡한 거고 그냥 동양 사람으로 생각하면 간단해. 세 분인데 하나란 뜻이 무슨 뜻이요? 끔찍히 사랑한다는 뜻이요. 세 분이. 독립된 세 분의 인격체인데 세 분이 끔찍히 사랑한다는 거야. 동양 사람이 생각하면 편해 이게. 뭘 복잡하게 얘기를 해. 뭐 맥주병에 물에 빠졌는데 뭐 맥주병 안에 거 있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지금 우리 동양 사람 이해하듯이 둘이 하나라는 거, 우리는 we are the one. 우리는 하나다 할 때 동양 사람 이게 쉬워 이해하는 게 서양 사람 힘들어. 왜? 그 사람들 사고 구조가 이 아톰의 사고 구조를 갖고 있거든. 모든 물질을 최소한의 단위로 쪼갤 수 없는 최소한의 단위로 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가 없고 자기네들이 막 물, 얼음, 뭐 수증기 뭐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냥 동양적으로 이해하면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끔찍히 서로서로 사랑하는 분이야. 자, 사랑을 해? 사랑의 본질이 뭐라고요? 확장하고 싶어져. 확장하고 싶다 했죠. 세 분이 사랑이 너무너무 사랑의 본질이 그거라니까. 여러분 그랬잖아.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사랑하게 돼. 진짜 진짜 사랑하면 내 아를 낳아도 이게 돼. 사랑은 확장하고 싶어지거든. 하나님 이 세 분이 사랑이 이분이 사랑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증거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증거가. 왜? 세 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본질은 확장이거든. 여러분들이 어떤 영혼을 향해서 전도하러 나갈 때 사랑 없이 나가는 거는 그건 다 거짓이야. 정말로 내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친구도 꼭 교회에 나와야겠다. 그래서 가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그런데 아 요번에 전도 축제를 하니까 몇 명 전도했는지 실적이 올라오고 이름이 올라가니까 내 이름이 거기에 올라가야 되니까 전도하는 사람. 사랑 없이 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길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네 재산을 팔아서 그 친구를 교회에 인도할지라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죠? 자, 인생의 본질을 얘기한 거 지금.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야. 본질. 선교사님이 선교를 나갔어. 근데 이 선교지 나가기 전에 여기서는 주위 사람 사랑하지도 못했어. 선교지 나갔어. 그게 본질이? 사람들은 그걸 본질이라고 생각해. 선교 나가는 거 아니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사랑 못하면서 선교지 나가서 누군가를 섬긴다는 거 위선이야. 그건 위선이야. 실제로 그래서 제가 나가려고 하는 선교사님 말렸어. 그 사랑의 훈련이 되기 전까지 나가지 말라고. 아니면 거기 가서 그 훈련 받게 되실 거라고. 지금 하나님 맡겨준 사람도 사랑 안 하고 귀찮아서 떠난다 하더라고. 꼴 보기 싫어서 떠나고. 그건 본질이 아니야. 왜? 하나님 우리를 선교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보내셨다고? 사랑. 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분량을 키워가라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은 얘기를 갑자기 한꺼번에 하니까 좀 아리까리 할 텐데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그분과 대화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그분을 알아갈수록 더 사랑하게 된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성경 지식을 알려주면 이 뇌만 커져가지고 교만만 해져.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아야 돼. 배워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들은 말씀 갖고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는 안 보이던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해야 돼.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여기서는 주님과 대화 나누는 시간이고 삶의 현장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발견해 나가는 곳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어떠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찢기고 찢기고 찢기고 눌리고 눌리고 당하고 당하고 당하고 당하고 그래서 주일날 와서 아버지 하고 막 그게 아니라고. 예배 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나가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의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분량을 키워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야. 우리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장을 갖고 아기를 낳고 뭐 가정을 꾸리고 모든 거에 대한 목적은 한 가지야. 왜? 하나님,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목적이에요. 이단을 구분하는 거 아주 간단해. 이 목적에 이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닌가만 알면 돼. 대부분 이단은요 누군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교주 사랑이야. 그리고 신천지가 왜 이단이냐? 사람들의 교회 어떤 교회가 사람들의 사랑의 관계를 다 파괴시키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잖아. 본질이 어긋나죠? 이단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본질에서 어긋나잖아, 본질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소유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가지고, 야, 거기 갔더니, 아, 목사님은 어떻게 갔던데, 야, 이 목사님, 우리 청년부 목사님은 인간도 아니야, 설교도 개판. 이건 내가 잘못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본질이 아니거든, 그게. 여기서 성경 지식 배우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은 제가 여러분한테 나누겠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야. 그걸 까먹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표류하게 돼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신유 은사도 베풀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아무리 은사를 행해도, 마태복음 7장 주님이 그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설교도 했고, 복음도 전했다는 거예요. 주님 하시는 말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왜 그랬을까? 주님 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거든. 주님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도 병자도 치유할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귀신도 내쫓을 수 있고, 주님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설교도 할 수 있어. 근데 아무 유익이 없어. 왜?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 모든 것이 합력할 뭘 이루어? 내 안에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이루는 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게 될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사람들을 향한 사랑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제 퀴즈를 내볼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키우시려면, 응? 더 사랑을 확장 더 키우시려면 충분히 사랑할 만한 사람을 계속 보내실까요? 아니면 갈수록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자꾸 보내실까요? 이봐, 힘든 사람. 그래서 그 왼수댕이가 여러분 옆에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보면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한두 사람쯤 있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 괴롭히려고 보낸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보낸 거예요? 사랑의 수준을 키우라고. 직장 가는데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을 수 있어. 편파적으로. 내가 공의롭게 행하는데 나를 편파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불평해.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얻은 직장인데 왜 이런 직장 상사, 나에게 만남의 복을 안 주시는 겁니까? 왜 형통하지 못하죠? 우리는 이걸 복이라고 생각해.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게 복이 아니야. 지금 내 안에 까다로운 사람 만났어. 물론 평안한 사람 만나는 것도 행복해. 그것도 하나님 주신, 또 때로는 내가 위로받고 할 때는 그런 사람, 맨날 힘든 사람 먹으면 어떻게 견디겠어. 솔직히 우리 수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좋은 사람도 보내시는 거예요. 힘내라고. 힘내라고 보내실 때는 이건,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보내는 메시지고, 힘든 사람은 내 사랑을 키우라고 보내는 사람. 그 사람 용서하고 품으라고. 그래서 일평생 기대해야 돼. 여러분의 인생에 갈수록 사랑하기 힘든 분들이 나타날 거란 걸 기대해야 돼. 기대되죠. 과연 누가 올 것인가. 응?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포기하거나 안 하려고 하잖아. 그럼 이 땅에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이 땅에 살려나봐야 뭐 만해? 죄밖에 안 져. 그럼 하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 빨리 데려가는 게 좋아. 그래서 빨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수만세를 할 것 같아. 장수만세예요. 뭔지 모르는구나. 암튼 엄청 오래 살 것 같아. 왜? 주님의 저 수준에 이르려면 아직 멀었거든. 나 그래서 아내하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막 이 기류에 휩싸여서 막 비행기 위아래로 막 이렇게 흔들리고 막 떨어지잖아. 뭐 막 공유하니까 오! 막 나 하나도 겁이 안 나. 왜냐하면 아직 주님이 부르실 때가 안 됐다는 사실 알거든. 내 안에는 주님을 담고 싶은 소망을 버리지 않았거든. 나에게 보내신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버리지 않았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 시간을, 기회를 주실 거 아니야. 네, 반드시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안 죽을 걸 알아. 그래서 겁 안 먹어. 진짜 겁 안 나. 비행기가 이렇게 하든 안 하든 겁이 없어, 내가. 그런 거야. 왜? 아직 주님 데려가실 때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거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되면 좀 생각하겠지. 아, 이건 비행기가 나를 데려가는 비행기일 수도 있겠구나. 근데 대부분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우리가 사는 목적이 그거예요. 30을 살다 죽느냐, 뭐 60을 살다 죽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좀 일찌감치 하나님 사랑 깨닫고 이 인생의 목적을 정말 깨달아가지고 이걸 향해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직선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빙글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인생에 주어진 시간은 다들 비슷비슷해요. 성경이 말한 인생은 사람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해서 요즘 뭐 100세 시대야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사람 연수가 90이요 강건하면 100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인생의 시간은 다 비슷비슷하게 정해져 있다고요. 직선으로 가는 사람이 빠르게 해서 빙 돌아가는 사람이 빠르게 해서 직선이 빨로. 그런데 이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와요. 차라리 내가 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왔다? 그럼 거의 이룬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면서 최고의 수준, 오메가의 수준.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알파,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에타. 어떤 사람은 알파 수준, 어떤 사람은 베타 수준, 어떤 사람은 감마 수준. 이렇게 쭉 있다고. 예수님은 오메가야. 완성이야. 여러분이 주님은 마지막에 오메가 앞에 뭐더라? 아, 까먹었다 갑자기. 아무튼 오메가 앞에 알파벳까지 온 사람도 있고 자 퀴즈 예수님이 원하시는 오메가까지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없으면 주님이 요구하지 않아. 물론 예수님만큼 사랑한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야. 천국 가면 바뀌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죄만 없어지는 거예요. 죄의 욕구만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 가면 왜? 더 이상 우리에게 유혹하든 미혹하든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 저놈 한 대 가서 쥐어박아. 너한테 맨날 너 욕하고 돌아다니거든. 어? 쟤 없을 때 가서 뒤통수 한 대 때리고 도망쳐. 이런 마음을 주는 마귀가 없어. 천국 가면. 천국 가면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죄를 짓지 않아. 왜냐면 죄 짓게 하는 마귀가 더 이상 활동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신에 저 원수땡이를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때 내 에너지를 쓰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아 꼴 안 보면 되지 하고 이렇게 피해. 그럼 사랑의 분량이 안 크겠죠. 사랑하려고 힘쓰지 않는 사람은 사랑의 분량이 안 클 거 아니야. 근데 막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사랑할 때 처음에 고통이 따라요. 여러분 그런 거 겪어본 적 없어? 난 많이 겪었는데 주님께도 겪었는데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모함하고 뒤통수 때리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근데 그 사람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게 힘들어. 고통이 따라요. 그죠? 근데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사랑이 커지기 시작해. 제가 수영농계 갔을 때 이래요. 어떤 그 교구 전도대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이라고 아주 열심히 많은 분이에요. 이분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가지고 아파트 딱 문을 열면 문 못 닫게 다리부터 꼽기 딱 이게 있어 이게 전도 폭발이 그런 걸 다 가르쳐주거든. 그래서 어떤 멘트로 시작해서 뭘 어떻게 하나 쭉 있거든. 근데 이제 교구 전도대를 따라가가지고 이제 격려를 하겠다고 전도대를 따라간 거야. 따라가가지고 다 이제 흩어지면 두 명씩 보내는데 그 이 권사님하고 저랑 같이 가게 된 거야. 제가 목사야. 그래서 소위 목사가 이제 갔어. 근데 딱 아주 물 닦았더니 딱 해. 제가 딱 이때 목사 가만히 계세요. 자기 막 얘기하는 거야. 구경만 하래. 엄청 무시하더라고 저를. 소위 목사인데. 근데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빴어. 진짜 안 나빴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하나도 없었어. 왜냐하면 그 이전에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을 사랑했던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 사람을 뛰어넘고 나니까 똑같은 일을 당해도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겨. 화가 안 나. 근데 이 권사님이 고백이 있어. 자기가 15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사랑해준 목사는 내가 처음이래. 난 별로 사랑했다는 생각이 없거든요. 권사님 지금도 내려가면 나만 보면 울려고 그래. 막 그냥 눈물부터 고여. 그분은 지금도 15년 신앙생활하면서 이분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들한테 사랑을 바꿨어? 응? 그지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바뀌었어. 이 본질을 깨달았거든. 전도가 본질이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근데 그걸 모를 때는 사람들이 그런 거야. 목적, 그냥 일 중심이 되고. 사실 일이 중심이 될 때 우리가 많은 것을 잃게 돼요. 사람을 잃게 돼. 사람을 잃으면 다 잃는 거야. 일은 좀 더디되고 일이 좀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 정말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는 리더가 진짜 리더야. 그 리더는 그 그룹을 끝까지 안정돼 끌고 갈 수 있고 그 그룹은 절대로 안 무너져. 저 본질을 추구해 가는 사람. 우리 성경에서 그 존 맥스웰 맞나? 그 뭐지? 이 리더십에 관한 책들을 써낸 사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의 리더십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이 사랑. 일이 아니라 사랑. 세상에 있는 모든 리더십의 책이 성경에서 그 원리를 다 따온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은 늘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직장 상사가 자기 출세만을 위해서 밑사람을 막 괴롭히는 상사가 있고, 출세고 뭐고 신경 안 쓰고 막 챙겨주는 사람이 있고, 그죠? 누굴 위해서 일하고 싶어? 당연히 후자지. 그래, 사랑이에요. 그럼 누가, 어떤 사람이 결국은 멀리 가고 더 확실하게 될 것 같아요?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똑같은 거 원리는. 그런데 마귀는 반대로 일하게 만들어.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갖고 자꾸 이제 본질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도 얘네들이 내 밥벌이다 생각하고 가르치는 거랑 얘네들을 향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곳으로 보냈다는 거랑은 자세가 달라. 초등학교 내가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아, 권사님이구나. 아들이 학교를 갔는데 이 부모님이 부자라는 걸 알아. 근데 다른 부모님은 다 학교를 방문했어. 근데 엄마 모시고 와라 그런 거야. 선생님이 엄마 모시고 와라. 왜 모시고 오라 할까요? 받고 싶어서. 근데 엄마가 안 간다 그랬어. 근데 나중에는 아들이 이제 그 선생님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거야. 왜? 돈 봉투 들고 엄마가 안 오니까. 일부러 수업 시간에 손들어도 시키지도 않고 막 괴롭힘을 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괴롭힘 당하니까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 엄마야, 막 너무 힘들어요. 그때 그래? 그럼 엄마가 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얘도 알아. 초등학생인데. 무슨 뜻인지 알아. 돈 봉투 들고 갈까? 이거거든. 근데 이 아들이 괜찮다. 하지 말라. 세상이 그렇단 말이야. 그게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사랑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불행한 선생님들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이 본질을 깨닫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애들을 또 좋아하고 학부형도 좋아. 왜? 참 정말 가난한 애라고 무시하지 않고 선생님이 가난해도 똑같이 사랑해주고 다 공평하게 사랑해주고 하니까 존경받지. 이 본질이에요, 본질. 이유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이게 본질이라고. 그렇죠? 이 본질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타락이야. 저도 목사로서 이 본질을 놓치는 순간 타락인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인생의 본질을 깨닫는 게. 이제 표적, 이제 화살표가 우리 날아가서 꽂혀져야 될 곳을 본 거예요. 근데 성경이 온통 사실 다 이 얘기뿐이에요. 자, 탁구를 할 때, 이제 탁구 예화를 자꾸 때문에 요즘 탁구를 해서 그래요. 탁구를 할 때, 공을 넘기는 게 본질입니까? 멋있는 폼이 본질입니까? 공을 넘기는. 맞아, 공을 넘기는 게 본질이야. 그런데, 어려운 공도 넘기려면 사실 폼이 중요해. 왜? 이 폼을 통해서 공을 더 힘든 공도 넘길 수 있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탁구 선수들 보면은, 어떤 사람 보면, 빵! 때리고 뒤로 가서, 붕 받아가 당기고 어떻게든 당기는 사람들 수비형 탁구 선수도 있잖아요. 어떻게든 넘어가는 게 본질이야. 넘어가는 게. 이 사람이 폼이 엉성하게 당기든 어떻게든 넘어가는 게 본질이야. 근데 이 사람이 힘든 공도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훈련, 폼 이런 훈련을 받은 거야. 율법이 바로 폼이야. 사랑이 바로 탁구공을 넘기는 거고. 율법이 본질이 아니야. 율법이 목적이 아니야.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율법이 목적이 돼가지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손가락질을 해. 율법은 우리가 사랑하는 습관,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폼을 잡아주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사랑하는 행동이야. 이렇게 하는 게 사랑하는 행동이야. 예를 들면 11조를 놓고 딱 볼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그들이 의와 인과 신은 버렸느니라. 예?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십일조라는 건 뭐냐면 특별 십일조야. 이게 뭐냐면 박하와 회양과 근처는 그러니까 자기가 보통 일해서 얻는 소득이 아니라 특별하게 땡 잡은 거 뭐 이렇게 소소하게 들어오는 그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 11조 잘 안 떼. 근데 진짜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은, 아, 그런 것까지 다 떼. 어떤 사람은 선물이 들어오면 이 선물의 가격을 환산해가지고, 아, 이게 12,000원짜리 선물이구나. 그럼 거기서 11조 떼는 사람이 있어. 그게 소위 말하는 바카오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뗐다는 거야. 응? 뭐 그렇게 떼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포커스는. 그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뗐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길, 의와 인과 신은 버렸느니라. 사랑의 본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도 그게 11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왜냐면 이 율법의 폼이, 이 탁구를 넘기는 이 폼이 결국은, 아, 그 타이거 우즈, 골프선수. 그 사람도 그런 데잖아. 유명한 뭐 골프선수들이 항상 하는 게 경기가 안 되고 힘들면 뭘 하냐면 늘 기본 퍼팅, 이건 다시 연습한대. 기본을.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수영을 2년 넘게 했기 때문에 기본 폼은 다 알아. 근데 저는 수영장들하고 항상 뭐부터 하냐면 발차기부터 해. 발차기 잘해. 근데도 발차기부터 해. 왜? 발차기가 수영에서 몸에 힘을 빼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발차기거든. 발차기 할 때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몸에 힘을 빼고도 발차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몸에 긴장을 풀게 해서 제일 먼저 제일 기본인. 이거 다 할 수, 자용을 할 줄 알면서도 발차기부터 해. 이 킥판 잡고 발차기부터 시작해. 멋있게 막 들어가자마자 버터플라이 안 해. 그거는 폼을 모르는 사람이야. 축구선수들도 경기하기 전에 뭐부터 해? 막 이러잖아,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몸 푸는 것부터 하잖아. 기본으로 들어가, 기본. 응? 우리 인생의 기본 항상 이거야. 본질은 율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거지로 살다 보니까 430년간 종살이하다 보니까 서로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걸 몰라. 왜? 종은 주인에게서 주는 거 찌끄레기 먹고 풍성하게 못 먹잖아. 종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거, 맨날 자기 거 이렇게 쥐고 이렇게 안 줬다고. 응? 그러면 사랑을 배울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 율법으로 명령을 해버렸어. 밭을 추수를 할 때 일부는 가난한 자를 위해 떼어서 줘라. 응? 그리고 희년이 되면 네 집에 있는 노예를 해방시켜줘라. 무조건 조건 없이 해방시켜줘라. 또 희년이 되면 너가 산 땅을 그 원래 주인에게 그냥 돌려줘라. 명령을 해버렸어, 명령. 그죠? 왜? 사랑의 이 폼을 몰라. 타구공을 못 낸겨. 처음에 후루꾸루 치면 다 넘어갈 것 같지, 이게. 살살 넘어오는 공은 후루꾸루 해도 넘어가. 근데 마귀가 빠르게 넘기는 공, 힘들게 막 커브로 돌리는 공은 폼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 절대로 못 넘겨.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야. 율법을 행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습관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 율법은 율법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기 위한 내 몸의 근육을 푸는 것뿐이야. 그래서 이 율법이 사랑에 반대되는 일이면 때로는 그 율법마저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돼지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었지만 돼지고기 먹는 거 보고 시험 드는 사람 때문에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이 시대로 말하면 여기 뭐 애완견 기르는 사람 있다. 목사님이 엄청 보신탕을 좋아한다 해. 근데 보신탕 먹는 사람은 거의 뭐 수준으로 보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 해. 그러면 그 뒤에는 제가 먹으면 안 되지. 왜? 먹을 자유는 있지만 응? 먹는 율법을 알기 때문에 먹을 자유에 대해서 알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안 먹는 거잖아.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거든. 그 사랑의 원리가. 그렇죠?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야. 시간을 이 정도만 하고 이제 다음 주 근데 이제 한 약 한 달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오리엔테이션만 이거 오리엔테이션이 사실 오늘 하는 거는 그냥 오리엔테이션이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하게 될 방향들을 제시하는 거 사랑의 훈련 그리고 자연으로 나가나요? 나중에 와 기회가 되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네 아까 그랬잖아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다 골고루 발전시켜야 된다. 그게 건강한 사람이고.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또 그래도 나 때 좀 배웠던 사람들은 이제 방언도 이제 알고 영적인 세계도 이제 경험하고. 방언하나? 받았었는데 또 까먹었어? 주님께 분위기는 또 방언하는 분위기 아니잖아. 근데 그런 영적인 세계도 필요하거든. 근데 영적인 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영적인 것을 무엇을 할 텐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육적으로 그런 자연도 즐길 줄 알아야 되고 사람들과 이렇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균형 있는 사람이 돼가야 되는 거예요. 균형 있는 사람. 근데 왜 이런 균형 있는 사람으로 내가 지금 준비되는 게 왜 필요한지를 이제 앞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이제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방향들을 계속 나눌 거예요. 왜 그런 균형들이 필요하고 내가 왜 준비되는 게 필요한지 이제 앞으로 시간 나누면서 이제 계속 할 건데, 그래서 준비돼야 돼, 우리가. 세상에 내놔도 짓밟히는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으로 준비돼야 돼. 물론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돕는 거예요. 저는 돕는 거고, 저는 목사는 사실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말하기는 쉬워. 근데 그 말씀 갖고 삶의 현장에서 오늘 봐봐, 왼수땡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복덩이잖아. 나의 사랑의 분량을 키우기 위해서 주신 복덩이잖아. 생각해보니까 이 설교를 듣고 어떤 기동 원장님이 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왜냐하면 지나온 세월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나온 세월을 터널처럼 환상으로 쫙 보여주시더래. 왜 눈물을 흘렸냐면 지나온 세월 동안 이단이다 뭐다 해가지고 핍박하고 욕하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이 괴로움 속에서 계속 왔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건, 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구나. 그게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구나를 깨달으니까 이번에 눈물이 나는 거야. 나는 그게 힘들었던 그게 그냥 힘든 걸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선물이었다는 걸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여러분들도, 쏘리. 여러분들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목적이라는 걸 알면 할 수 있지.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이 사람들이 잘 까먹어. 오늘 이 한 거 계속 기억할 것 같죠? 또 까먹어. 난 이 설교를 한 4, 50분도 더 한 것 같아. 사람들 만날 때만. 진짜 많이 했어. 난 그런데도 이 설교를 계속 또 사람들 계속 들려주고 하는 이유가 이게 본질이거든. 성경을 딸딸딸 못 외우고 성경의 창세기에 뭐가 기록되는지 몰라도 이 본질만 알면 되는 거야.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는 것뿐이야.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온 인물들의 이름을 다 알고 지명들이 어디 있는지를 다 외우고 그게 본질이 아니야. 응? 진짜 본질은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야. 그러면 그분의 사랑을 또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분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야. 진짜 가까이서 우리랑 늘 함께 하기를 원하셔. 그걸 느껴봐야 돼. 삶에서. 삶에서. 영적인 것도 느껴보고 육적으로 채우시는 것도 느껴보고 다른 걸 많이 느껴봐야 돼. 그러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그분을 향한 사랑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마지막 환난 때 못 견뎌요. 다 배도해. 다. 나중에 나누겠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마지막 바벨론이라는 대환난 속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요시아 왕 때 준비된 것처럼 준비돼 있어야 돼. 그 환난 속에서도 풀무불이 막 사람을 태우는 풀무불이 막 그 도자기 굽는 풀무불. 그 뜨거운 불이 그 앞에 있는데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배반하지 않으면 여기 불 속에 집어넣을 거야. 라고 말해도 그 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든지. 이제 그게 목적인 거예요. 이 시간의 목적. 처음부터 재현이도 그렇고 문구도 그렇고 성역 공부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계속 안 했지. 왜 안 했냐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뭐 궁금한 목사님 뭐 하고 있는지 모르지. 대부분 몰라. 내가 봤어. 네. 나중에 이제 조금씩 나눌 텐데 아무튼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기대를 갖고 오고.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이제 빡시게 안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점검에 있어서 우리 그런데 있잖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영역. 앞으로 뭐 어디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게 될지 모르지만 재정관리, 재정교육은 돈관리. 그것도 성경적 돈관리를 사람들이 몰라. 내가 질문해 볼게. 노후를 위해서 연금 들고 보험 들고 저축해 놓는 거 성경적이야 비성경적이야? 비성경적? 성경적. 성경적인 거야. 사람들은 그런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해. 비성경적이라고 자기들은 믿으면서도 연금 들어. 참 희한해. 성경적이거든. 뭘 몰라지면 성경에서 말하는 재정 관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 이런 것도 다뤄야 돼. 실제적인 부분들. 몰라. 육에 관한 부분. 영에 관한 부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려면 그분 음성 들어야 돼. 이건 뭐 사람들이 신비주의로만 가면 전보는 데만 사용해, 그거를. 그게 아닌데. 내가 여러분들하고 만약 개인적인 커피숍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계속 일만 갖고 얘기하면은 얼마나 상막하겠어. 대화가 일이 아니잖아. 교제의 대화는 일이 아니라, 내 일상을 갖고 나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걸로 만나잖아.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렇게 만나는 거야, 우리는 사실. 근데 맨날 일 갖고 만나. 하나님, 1번,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일만 갖고 만나. 어. 그런 부분에 이제 회복이 있어야 되고. 이 혼의 영역, 우리 마음. 이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또 이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나누는 시간 이런 걸 통해가지고, 혼의 영역. 이 전인격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치우친 것만 하면 안 돼.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 모여서 들었던 그 신앙성장 세미나 저평깨기 그거는 주로 이 영역을 다루는 거지. 근데 그때 하도 짧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못 해줬지. 내가 해줄 틈도 없었고 이 전 영역을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 아무튼 간에 근데 필요해. 기대하라고 내가 지금 기대감을 보라 이렇게 내가.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 나누고 12시 끝내야 되니까 소그룹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 안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좀 알아야 되잖아. 왜? 혼의 영역? 내 얼굴만 보다가 가면 안 돼. 그러면 전인격적인 사랑이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리더가 될 수 없어. 근데 관계란 게 이 안에서도 관계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 모든 거를 제가 하는 모든 걸 다 저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명선언서 갖고 있는 사람 자기 인생의 목적을 글로 써서 쥐고 있는 사람 없잖아. 글은 아닌데 어. 알고 있어요. 아, 알면 아는 거랑 글로 쓰는 건 하늘과 땅 차이야. 내 인생의 목적 이거야. 사랑. 근데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분야가 다 다르잖아. 나는 가르치는 영역, 목사로서. 어떤 사람은 디자인하면서, 어떤 사람은 애들을 가르치면서 다 다르다고 이게. 그 속에서 그걸 사명선언서도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그 현장에서 나를 더 개발시켜야 되잖아. 그런 것도 플랜을 짜고 세워야 돼. 중장기적인 목적.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 스티븐 코비 안 돼? 맞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 그거 없는 사람들은 꽝이야. 자기 개발 안 해. 여러분들이 지금 여름철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이게 반팔티를 입고 있으면 놀릴 거야. 왜냐면 상체 근육이 장난하는 날이구나. 지금 배는 이게 나이 살 때문에 내가 복근 운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안 들어갔지만 자기 관리 중요하거든. 근데 교회가 주로 영적인 것만 다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자기 관리.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영적인 자기 관리 가운데 하나가 큐티. 그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큐티 생활 제대로 하는지도 소그룹 때는 나누게 할 거예요. 큐티도. 한 주간에 썼던 큐티 중에 제일 은혜 받았던 거 한 편 시간 되게 나누게 할 거예요. 소그룹 시간을 나중에 한 시간 정도 충분히 줄 거예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예? 그래서 전인격적인 교제가 돼야 돼. 큐티도 나누고, 이제 기도 생활 제대로 하는지 서로서로 점검도 하고, 사실 이제 부부 모임 때는, 부부 할 때는 또 다른 걸 해. 부부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정말 균형 잡힌 신앙, 영성과 이 지성에 있어서 정말로 균형 잡힌 신앙으로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아, 기대가 됩니까? 네. 네, 기대하세요. 네, 기대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고 생각나게 하신 것들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원한다고 이렇게 그분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그 다음 시간 진행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저희들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바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한번한번 해봐도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고 주님께서 거룩한 자를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주 내가 지난날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방황과 정말 죄가 있었지만 정말 그 모든 것들 정말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다 내려놓고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분명한 목적과 영광만을 얻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들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 원한다이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정말 진실되고 정말 분명한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말 뜻을 알기 원하오니 주님 한 영혼 영혼으로 마음을 열어주옵시고 나 또한도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간구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 정말 은혜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정말 주님의 땅의 마음을 가슴으로 나아가서 신뢰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의 어려움을 그를 파악하이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나의 기분과 나의 뜻과 나의 입장만을 고려하면서 작은 나의 상처에도 화를 내며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그를 파악하이다. 아버지 이제 내가 그 구간도 온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그걸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알며 이제는 내가 이 삶 가운데 나의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의 뜻을 더욱더 강구하면서 이 세상과 정말 직업과 정말 직장 내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아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고백합니다. 더욱더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이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며 구제할 수 있는 주님의 아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내가 머리로는 주님을 알지만 나의 마음 깊숙이 정말 나의 가슴 깊숙이 정말 주님을 아는지 정말 불러보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진실로 정말 주님을 매달리는 데 가운데 평가하는 처절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위로하시고 은혜하심으로 이 땅에 정말 세상에 있는 소금이 될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르시기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정말 더욱 주님을 부르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친밀하고 교제 가운데 내가 우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오며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오며 내 그 마음 깊숙이 나아가 정말 다른 영혼들에게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지금까지는 좌표가 없이 그저 이리저리 흔들리고 방황되고 또 정확한 것을 어렴풋이 알며 정확한 것을 찾지 못하고 갔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그 말씀의 좌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데 모든 에너지가 그 가운데에서만 쓰여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훈련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이 훗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훈련되어서 세상 열방을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섬기고 변화시키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준비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비전과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주님의 마음껏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 이제 나갈 때 이제 우리 이제 서로 이제 연락할 수 있도록 이제 메시아로 만들 적어서 네, 그냥 임으로 총무는 준규가 하는 걸로 할게요. 네. 네? 왜냐면 다들 감투 쓰기 싫어하잖아. 그렇지? 준규도 감투 쓰기는 싫어하지만 내가 부리기가 쉬워. 그래서 준규한테 이제 총무를 맡길게. 그러니까 뭐 진행되면 이제 준규한테 이제 내 열쇠랑 빨리 와서 문 여는 거랑 다 가르쳐 줄 거거든. 준규가 미리와서 문도 열고 나중에는 이제 내가 지금은 뭐 회비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이제 아침 이런 것도 이제 조금씩 걷어가지고 사실 장소도 이분이 그냥 했지만 믿는 사람들은 해야 돼. 감사함도 하고 해야 돼.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나중에 회비 문제는 우선은 지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저기 뭐야 준비 이렇게 하고 나가기 전에 나중에는 이제 하는데 지금은 아직 시간이 저게 좀 들 뻔해요. 오늘 뭔지 좀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돌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똑같은 남는 건 죽음. 뭐 작성할 건 아니고 그 점선 따라서 8장으로 쪼개면 돼요. 점선 따라서 8장. 예? 네, 점선 따라서 8장으로 쪼개면 돼요. 맞지? 예. 인물 빼 인물. 점선 따라서 8장으로 쪼개고 인물 잘생겼다. 잘생겼다. 여기 보시면 이제 소그룹도 나눠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모르는 사람이 섞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꿀꿀이 찢어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름을 적어내면 준규가 가서 섞는 거예요. 대부분 이쪽. 제가 나누라. 몇 그룹으로? 세 그룹. 세 그룹. 그리고 더 올 사람들도 있으니까.